여러분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직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직분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습니다.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장로님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마도 예배 마친 후에 성도들 가는 길에 악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아, 장로님이 그런 분이구나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24일 날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직분자 선출에 앞서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초대교회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요. 또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귀중한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 그 6장 바로 앞절에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시간적으로는 날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고 집에 모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이에요. 6장 1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가르치고 전도했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함께 모이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아울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또 반면에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제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구제사역을 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제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제를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를 하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냈던 것이죠. 아니 왜 매일 구제를 하는데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 과부들에게는 교회가 소홀히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여러분 옆에 그 현수막을 보시는 것처럼 사순절 깊은 묵상의 말씀의 도전, 그리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의 기도의 도전, 그리고 사랑의 빵 모금을 통해서 사랑 실천을 위한 구제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빵 모금으로 이제 교회 안팎의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을 하다 보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분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빠진 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겠죠.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과부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그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례를 집행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제하는 사역까지 생겨서 구제하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사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 지도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사역들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많은 사역이 사도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도 전념하기 어렵고 또 구제 사역에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골고루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구제 일만 힘쓰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 사역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그 사역을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 그 내적인 유지만을 위해서 신경을 쏟다 보면요. 지역사회나 사회적인 책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깥일에 그 외부적인 사역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또 정작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렇게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개 다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 사역이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비전을 효율적으로 또 본질에 맞게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구제사역이나 다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들을 또 적절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비전과 또 우리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이 라다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또 적절한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구조를 갖추는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비전을 우리가 일부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구조를 세우고 일꾼을 세움으로써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건강하게 세우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효과적으로 또 건강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 직분을 받게 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자 하심은 그 목적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택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칭찬받는 사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마디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큰 원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주보를 통해서 3월 24일 날 선출하게 될 교회 직분자 후보들을 공지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정했고 또 한번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에 이제 주보에 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후보들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이 그 후보가 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선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곁들이고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만일 그 직분자 후보라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과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칭찬 듣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여러 사람의 후보들이 이제 거론될 것이고 또 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 후보 중에 어느 누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모든 조건을 100% 충분히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뭐 아멘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후보라고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직분자는 성경에 보면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목사 가운데 또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항존직, 내가 한번 안수집사가 되면 평생 안수집사야?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권사면 평생 권사야? 그래서 항존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권사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 지도자들 가운데 권사를 세운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그 후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그런 충분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뽑혔는가? 아니 내가 그 후보자인데 나는 과연 그렇게 뽑힐 만큼 그렇게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제 자신도 제가 목사로서의 교회 직임을 받았지만 제가 100% 성령이 충만하고 100% 지혜가 충만하고 100%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안 그런 부분이 솔직히 더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에이 그냥 의례 그러려니 뭐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이지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성령 충만의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여러분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이 있죠. 희락, 기쁨이 있죠. 또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인내. 그 다음에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홉 가지를 성령의 열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홉 가지만 성령의 열매만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홉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열매를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교회 사역을 하는데 특별한 재주와 능력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열매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 무엇이냐면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선명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관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풍삼초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 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기쁨, 화평,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 기쁨, 화평은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이 성령의 세 가지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데, 내가 그 직분자로서 섬기는 동기와 그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이 사랑으로 시작하는가,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가, 평강을 세우고자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직분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령 이런 겁니다. 직분자가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자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회에서도 그걸 얘기했지만 가령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 성수는 뭐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죠. 어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평강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서 가령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구제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 구제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그 구제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거기에 나오고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관계지향적인데 그런데 자기중심이 되어버리면 원래 선한 의도한 뜻을 잃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사역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관계지향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혼자 뜨거워서 자기 기분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고려하고 또 그 관계를 세우려고 애쓰고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또 화평 속에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도 한번 보십시오. 관계지향적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 자비, 양선. 여러분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면 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 기다려줘야 되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유익을 구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자비고 그게 양선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또 온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절한 또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 또 뭡니까? 이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 그래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해서 그 역할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겐 충성이라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죠. 그 충성은 누구에게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그 충성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열매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고 또 절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문화 만들기,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문화 만들기 하면서 제가 한번 하고 이제 지금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 이어가겠지만 그때도 뭡니까? 말에 대해서 했죠. 말에도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습니다. 말에도. 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걸 있는 대로 그냥 쏟아내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적으로 이런 성품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관계적인, 관계지향적인 자세라, 이런 성품과 이런 자격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기준을 100% 충족시키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움을 받을 직분자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적 지향적인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혜의 충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나를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 전체를 고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동기에서 교회를 섬기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요.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힘써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고 또 그런 성도를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부분은요,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역을 잘하는 기능적인 능력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더 관계적이고 성품적인 인격, 그런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회 직분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이, 난 직분 필요 없어. 뭐 그냥 잘 섬기면 되지. 물론 그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걸 사모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그 7절까지 쭉 보시면 감독의 직분, 곧 장로의 직분, 그 다음 8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 자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 직분자의 자격을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거기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묶어볼까요? 하나의 묶음은 가령 절제하고 근신하고 또 단정하고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신중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직분자의 인격에 대한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묶음은 뭐냐면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가정적으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가족에게 존경을 받고, 뭐라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또 가정만이 아니죠. 인격, 가정,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외인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거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관계성, 이것을 직분자의 자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의 직분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서리집사가 안수집사가 되면 승진,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또 승진, 간혹가다 장로님이 목사가 되면 완전 승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직분이 그 직임에 따라서 역할이 있고 또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지, 이게 회사처럼 이게 승진하는 개념으로 직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직분을 말할 때 왜 관계와 성품과 영성을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 감독, 말하자면 장로, 장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주된 역할은요,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권면하는 일을 맡는 게 장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영적인 돌봄이 장로의 1차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자기 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장로가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그 영광이 다른 사람이 그 세상에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계에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섬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도 보세요. 8절도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라고 그래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은 직분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선해야 할 것은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능력 이전에 그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요, 곧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그저 벼슬이나 회사의 승진과 같은 그런 직급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삶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도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있죠. 교회 일꾼을 위해서 저도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교회 일꾼을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택되는 일꾼이나 혹 선택되지 않는 분들도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선거를 앞둔 저의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망을 갖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러면 가능하다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역할이 있고 또 그거에 맡겨진 특권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실천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사람이 꿈을 꿀 때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동시에 그 꿈을 꾼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특히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 이미 직분자로 임직을 받은 분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임직자로, 직분자로 선출된 분들, 우리가 다 앞서 솔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